서오세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라일라이야 어서오세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어디서 무엇하라 이제 만나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라일라이야 어서오세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사랑의 꽃씨를 뿌려 기쁨을 주고 서로 행복 나누면 라일라일라일라야 당신은 나의 나무가 되고 라일라일라일라야 나는 당신 꽃이 될래요. 꽃씨를 뿌려 기쁨을 주고